universe. It's the B1 and 래퍼 딱지를 따는 중 이젠 MC로 폼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ego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진 내내 발자취로 산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아니 뭐 파워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Wanna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Yeah Bay E-W-H-Y 이게 유행이 다음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니가 끼니 옆에 너고 스튜디오와 모두 위야 지금 maybe wine을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나 때문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래퍼가 아닌 점차 24시 남매 다시 빌트봉 투어 100만원에 100장씩 넣고야 주머니가 아니로부터 What's up she pulling my mom I'm so independent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 들의 로마도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운살라로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든 매번 들리는 내 이름 yeah.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최고란 사실은 famous yeah. 나를 보면 서둘러 카메라부터 키는 ladies 정작 내 앞으로는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haters 점점 늘어나는 follow yeah.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problem 은 없어 그저 불어나는 잔고 유명해질수록 입술은 많아져 더 늘어날 거라도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라 놈의 존재가 계속해 거대하게 커가미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한계는 매번 내 적과 절대로 안 외쳐 Never 난 멜톤의 매듭을 메고 새로운 데를 개척해 때만 내 꿈을 뱉어 Don't remember 네이머 비와 나 기억하려 안 해도 돼 Cause 난 최초가 된놈 세계를 패고 팔놈 내 속엔 계속 될 테니까 Forever 무언가 얻지 못해도 난 거친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 말아 해서 welcome to my groove welcome to my zone 해서 welcome to my groove welcome to my zone 내 걸 들어봐봐 확실한 another another level yeah, yeah, yeah.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챙겨 퓨. 평화를 외쳤던 많은 래퍼들의 평화를 뺏어 yeah, yeah, yeah. 여기에 영화 속에서 최고라는 역할은 내 거 사실 알 필요가 없어졌네 내 가슴 속에서 내 이름 새기라는 말 방금 내가 말했던 경찰의 아내를 대비 EWH와를 다 어차피 알게 돼 날 만든 신의 전지전능함이 당연한 듯이 너가 내 실력보다 안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징후감을 갖듯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